산을 들고서 마음엔 여인을 담고 세월을 마셔보노라. 그날을 되새기면서 흩어진 머리 위로 흘러내리는 구준비는 내 마음에 눈물인가요? 지금은 없네, 지금은 가도 없네, 떠나가 떠나야만 해.